양조리의 조마요 방글라데시 신문 데이니크 프로바트 쿠웨이트 신문 쿠웨이트 타임스 세네갈 신문 노 포뿔레르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들은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오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자주시대의 개척자 선도자이시며 한평생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인류 자주 위협을 주도하신 세계정치의 걸출한 원로이시라고 하면서 숭고한 인간의 와 동망으로 천하를 감동시키신 희세의 성인이신 주석께서는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신다고 칭송했습니다.